부딪혔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널 만나는 날 왠지 느낌이 좋아. 네가 젊은 한 달달한 로맨스 영화의 매서 너에게 전화 걸어볼까. 어디쯤 오고 있어. 난 지금 도착했는데 새로 산 옷 핏이 좀 사네. 자꾸 일어났더니 떡지 머리가 왠지 더 멋있어. 어필이 좀 사네.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남자답지만 사랑스럽게 오늘 하루 네가 예약한 내 왼쪽 어깨 기댈 수 있게 향수 한 번만 더 뿌릴게.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 가던 길 멈춰서 네가 뚫어져라 봤던 그 꽃이 건지 아닌 척 건지 헷갈려. 내가 산 이 꽃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. 조금 늦어도 돼 많이 늦어도 돼 이것만 덜렁 건네기가 좀 뭐했는데. 너에게 편지를 쓸게 내 맘을 담아 이걸 받고 기뻐하려 생각하니 난 지금 많이 설레.